우릴 보고 다들 하는 말이 한창 좋을 나이대. 세상은 경험해볼 게 너무도 많대. 근데 왜 제일 중요한 얘기는 안 해준 거야. 사랑 뒤엔 이별이 꼭 기다린다는 요즘 난 진영 위에 붙어서 움직이질 않아. 웬만하면 눈도 안 떠 네가 보일까봐 눈물 속에 추억을 담아 너와 함께 흘려보내고 있어. 너도 나와 같니야. 작고 예쁜 코를 내 얼굴에 부빌 때 이게 사랑인 것 같다는 느낌을 느꼈네. 너 어디서 뭐해? 그때의 나는 네가 그리워. 내게 처음 사랑한 노래 부르게 한 너. 날 떠났고 처음으로 이별 노래 듣게 만든 너. 넌 슬픈 가사처럼 나를 맴돌아. 어느덧 철이 들어버린 내 맘대로 안 되는 게 있다고 알려준 이 모습. 아무 예고 없이 떠난 그날 나의 청춘에 온종 말 사랑에 가봤던 날 겁쟁이로 만든 너. 내게 처음 있을 것만